소련님 할일없어 방자따로 가신 우어 춘향이 허망하야 형단아 술상 하나 차리어라 도련님 가시는니 우리 중에라가 술이나 한잔 드려보자 술상 차려 향단 들 적 없이 우리 중 농림 수벌을 울며 부르며 나가르니 심맞자라 그러다가 눈물 흔적을 새치면서 농림 수벌 당독하여 술상 내려 옆에다 놓고 잔디 땅 나으른 곳에 두 다리를 턱을 치고 증강이를 문지르며 아이고 어쩔구나 팔청춘 젊은년이 서방응집이 어디에 웬일이며 독수공방 너희 살고 내가 이리 사지를 말고 도리 언젠 발굽이여 목을 메어 서고 족구지오 대행차 나오난디 상교를 걸어보니 도교를 걸어보니 상교도교 나온다 가도병마 좌우라졸 상교공이 아야 봉원같이 나오는디 그대로를 바라보니 그때의 도령 비룡 같은 도세동 부령 세울라 앉어 재상반단 사람 문양으로 훌쩍 훌쩍 울고 나오난디 농림 소벌당도 하니 춘향의 울음소리가 귀에 헛뜻 들려거날 이에 방자야 이 울음이 분명 춘향의 울음이로구나 잠깐 가보고 오느라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어따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아 이놈아 누가 그렇게 운단 말이냐 누가 그렇게 울겄소 춘향이가 나와 울음을 우는디 살아보자시원 못 오었습디다 도련님이 네 말어를 듣더니 말아래 급히 나려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 가더니 춘향의 목을 부여 안고 아이고 준영아, 이가 처녀니 집이 간조 잘 가라고 말하여도 나그간장이 도고 울 텐데 삼도 내거지요. 어려진디서 니가 유루인 비겐이리냐. 춘향이 기가 막혀. 토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려. 나를 아주 죽여고 그제자리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잡수 금일송군 수직은 주님 수리나 한전 그 잡수시오 무련님이 자를 들고 눈물이 특거니 맺거니 천하의 문물 수리로다 합반주는 버르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사두어서 먹더니 삼매를 하신 후에 춘향기 지환보소 도련님께 올리면서 여자와 굳은 절행 지환빛과 같은지라 이토그가 묻어둔들 변화리가 예수리까 도련님이 지환받고 대무색경을 내어주며 장부의 맑은 마음이 거울빛과 같으니라 날 본다시 네가 두고 보아라 둘이 서로 받아 눈이 떠오를 줄을 모르고 있을 적은 방자보다 답답하여라고 여보시오 도련님 아따 좀 그만 갑시다 도련님 할 일 없어 마루하고 홀라우다니 춘향이 정신을 차려 한 손으로 밟고 뼈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도련님 득자리 딘터리 잡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한양이 말고 소식이나 청중 전하여주오 마른 가재 내 후벌 치를 人的阴谋功不得我和你动念这帮人比我大我一大独这么人不大他让他让他让他让他아니그때의주냥이는따로갈수도없고높은데올라서서고이마구어서러런고우리언님가신돈데만무뚜뚜루我怕大伯你가는대로적게빈다달만큼보이다별만큼보이다나비만큼불티만큼망중고개넘버아주깜빵넘버가니그림자도못보겠네그제아주폭성초대한어지방성통고그설이군다가네가네허세도니이제는참갔구나집으로가자그니우리도련님안고노고노는니와오르내리며신보던디못보서콜드헌티롤생각나서어찌살구나죽자거니노친이계시고사자거니고생이루고구나죽도사도무던헌신세를어찌훈별은모를거나